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평안남도 개천지구 단광인화 기업소 원리단광, 함경남도의 독성광산과 독성사과농장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거대산 형룡 존적지에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